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네. 주의 길로 가는 나의 삶은 언제나 형통하겠네. 내 주의 손길 따라 만족하겠네. 지금 나를 아까워 매우 부족하나 주가 정하신 곳에 내 마음을 쏟네. 두려운 것도 담대한 믿음 가지며 내 주는 나와 함께하게 했네. 강한 능력 부으시리 담대하란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강하여라 여호수아 너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줄이니 그 땅이 모든 너의 지경이 될 것이라. 강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담대하라 여호수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맞다. 이제 이곳 하고도 얼마 안 남았다. 야 근데 너는 맨날 통닭 사갖고 오냐? 뭐? 아 나에게도 이런 날이 다가오는구만. 정확히 이제 100일 남았다. 나 나가냐? 바로 스페이스 가갖고 바로 흔들어보려고. 야 바깥에서 그 박진영이 제일 잘 나간다며. 그럴 줄 알고 내가 이 안에서 박진영 춤을 마스터했다는 거 아니냐? 야라고. 연병씨. 야라고. 네 그 군바리 때 벗으려고 하면 1년은 걸릴 기다. 장난하냐? 야, 나 지금 나가도 난 그냥 민간인 소리 들어야. 바로 민간인이야, 나는. 야, 여기다 쪼까 이상한데? 응? 뭐라고? 잘못 들었습니다. 허. 그만 말 똑 봐라. 군대가 딱 네 체질이라. 아야,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아, 먹자, 먹자. 식사 맛있게 합시오. 와, 고마 각 잡고 먹지. 이처럼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에서 배웠던 습관과 말투와 생각들이 글과 대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6절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삶의 성령으로 배웠던 진리의 깨달음과 진리 안에서의 성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로 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메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째를 뒷받칠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성경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각자의 개성과 경험이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구절에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탁월한 역사가로서 자료들을 모으고 자세히 살펴 차례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의사로서 중한 열병이나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 등 의학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의사이며 탁월한 역사가인 누가의 인간적인 흔적이 누가복음에 같이 묻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로마서를 살피기 전에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과하여 성령으로 로마서를 쓴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가 되어 나의 복음이라고 외쳤던 바울, 그 바울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빌립보서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다소에서 났다고 말하는데 교육의 도시인 다소는 유대와 헬라와 로마의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도시로 바울은 전국적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바리새파는 보수적인 입장과 자유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바로 자유적인 입장인 힐랄 학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소는 천막업으로 유명했는데 부모님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천막을 대주어 그 공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육의 도시 강남에서 태어나 중소기업을 하는 부모님 안에서 부유하게 자랐으며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하버드를 나왔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지시는 것을, 어떻게 겸손하게 하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게도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이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말을 잘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둠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이 모든 일의 주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더욱 교회를 진멸하고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옥에 넘겼습니다. 또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230km가 떨어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쫓아갑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잘못을 회상하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더욱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에 먼저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를 앞서 기록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은 후에 나를 태에서부터 택하셨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와 다메섹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요는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 속에 바울은 사도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드디어 사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사건, 가장 높은 자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가장 낮은 자 사도 바울이 되는 사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일하시는 예수.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흐르고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침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가 되신 예수의 가시체를 치는 것과 같다는 예수.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며 소명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신 같은 핍박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바울의 가슴 속에는 깊숙이 은혜의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셨다는 헬라어 단어인 호프세라는 단어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쓰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본 제자들과 동일한 경험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은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한순간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깊은 성경의 묵상과 성령님의 교제와 인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세울 때 밤낮으로 제자들과 같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또한 부활하사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3년 동안 가르침을 받는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신학교에서 10년을 배운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교사 예수님께 삶으로 밤낮으로 배운 것입니다. 혹자는 아무나 설교하는 것이 평등이며 민주적이며 미덕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혹자는 진리를 깨닫고 성숙되고 자라남이 성령으로 펑하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순간 다운받듯이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운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40년을 미리 인도해야 할 광야 생활을 했고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받고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에서 보냈으며 아브라함도 언약의 약속을 20년이 넘도록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증거로서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말하는데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모든 참음,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오래 참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처럼 소명을 받은 바울을 바로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먼저 바울을 하나님의 아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을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은 이처럼 예수를 만나고 바로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향합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묵상하고 기도로 보냅니다. 로마서에서의 구약의 이유와 복음적인 해석은 여기서 더욱 견고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안디옥의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반열에 오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학 헤롯의 젖동생 미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학 헤롯의 젖동생 미나임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사울은 바울인데 가장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향력이 그때만 하더라도 약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바나바와 가장 영향력이 약했던 바울을 따로 세워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의 여행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선교의 여행에서도 바울은 성령님의 만지심 안에서 점점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바울을 더욱 겸손케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파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기서 육체의 가시란 간질병이라고 하고 눈병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한 후에 간질 때문에 넘어진다면 얼마나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온누리교회 하영종 목사님도 가난 때문에 여러 번 수술하셨고 피를 한 번씩 갈아야 했지만 놀랍게 하나님이 끝까지 쓰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암을 극복하고 주님의 일로 신실하게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내가 약한 그때의 감이라고 외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시대에 가장 컸던 영락교회를 놀고 이보다 더 큰 교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타락하고 맙니다. 축복을 아무리 부어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줄 그 축복에 넘쳐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할 한 사람을 찾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런 축복의 그릇이 되길 참으로 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겸손케 하시고 함께 하사 성령 안에서 많은 열매를 더욱 맺게 하기 위해 바울을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는 선교여행에서 계속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2차 선교여행 때 헤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말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말하며 화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말년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느라. 말년으로 갈수록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곧 그 복음 외에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며 더욱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먼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점점 갈수록 자신의 내면의 죄를 깨닫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며 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의 7장과 8장에서도 이런 성숙해진 바울의 신앙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60세가 넘는 나이에 바울은 부활의 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로마서에 쓴 목적은 이런 소명을 이루기 위해 그 당시 땅끝까지 여겼던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고자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신앙의 시작과 성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인격적으로 바울의 삶으로 알게 하시는 바울을 지켜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로마서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에서 자신의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바울이 당당히 외쳤던 나의 복음, 그 복음이 온 인생의 성령으로 녹아진 흔적의 한자 한자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 당시 60세에 그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쓴 바울. 아직도 죽기까지 자신의 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 바울의 삶에 역동하는 성령의 흔적이 바로 로마서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고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며 살아 역동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방탕아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고 전 세계는 나의 교구요 세계는 나의 일터라고 외쳤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러를 깨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처럼 역동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 내 삶에 역동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 Why do you persecute me? Who are you, Lor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What? Oh, what have I done? Lord, what do you want of me? Arise. I am sending you to your own people and to the Gentiles to open their eyes and to turn them from darkness to light, from the power of Satan to the power of the living God. Now go into the city, and you will be told what you must do. 사랑한다 그 말을 기억해줘 영원하다